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혐오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예지나야 꼬레야, 인터넷 잡지 램치치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연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 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회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고 강기섭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데이터, 네팔 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네팔 조선친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 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